전국 청년학생들의 맹세 모임이 10일 백두산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답사 행군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영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선군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깃발을 휘날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르리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을 엄숙히 맹세했습니다.